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. 뚝 이렇게 고칩시다.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요.